예, 제자반, 10계명 제자반, 9계명에 대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계명은 그 말씀 그대로 출애굽기 20장 16절을 읽으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이 부제로는 그 프린트에 보면 교회를 향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그맨 위에 나와 있는 그 칼빈 기독교 강요의 내용은 잠깐 건너뛰고 그 아래 보면 3계명과 9계명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보는 9계명의 전제라고 이렇게 제목 붙어 있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3계명을 이야기할 때이 이야기를 좀 먼저 언급을 했었는데 기억이 나시지 않겠지만 칼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3계명 즉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를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9계명을 통해서 중복되는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를 우리가 이제 윤리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진실한 예배의 삶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어떤 이 진실과 정직을 이렇게 증진시킨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렇다면은 3계명과 9계명의 내용들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왜 중복되는 내용을 10개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계명에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을 게재하고 있는가? 에 대해서 칼빈은 그 아래 줄에 칼빈은 서로에 대해서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가정이 이 계명 뒤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진실할 때 이웃에 대해서도 진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이 뭔지를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이 무엇인가? 를알수 있게 된다. 칼빈에 따르면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말이 참되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통해서 훈련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말하도록 지음받은 우리의 삶이 왜곡된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즉뭐이 스탠리 하우스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예배와 삶 신앙과 윤리라고 하는 그래서 삶의 또 뿌리는 예배이고 윤리의 뿌리 역시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과 예배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야만 거기에서 진정한 이 기독교 윤리가 이렇게 창출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버트 맥케이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나타내시기보다는 오히려 십계명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그 내러티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 우리에게 요구하는 윤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뿐 아니라 이웃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지음 받았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교제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진실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진실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사랑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9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서로의 사귐 안에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지 서로에게 손해나 피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서로의 명성과 서로의 재산을 증진시키는 존재로서의 어떤 사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9계명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우리의 삶에 뿌리 깊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일상화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노트커볼프가 그이 9계명 독일 사람이잖아요. 설명하면서 예로 든 것이 독일의 정치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헬무트 콜이라고 하는 독일 총리죠. 아주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현재 독일의 총리 메르켈을 발굴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 통일 독일 독일의 통일을 주도한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요. 장례식 때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그 장례식에 참여하기도 했었고 그 헬무트 콜이 굉장히 존경받는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밥 먹듯이 한 거짓말에 대해서 노트코볼프가 자신의 10계명 강의 책에서 이렇게 이 9계명을 설명하는 도입부로 헬무트 콜의 거짓말을 예를 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후임이었던 슈레더 총리도 언급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당선되면 세상이 살기 정말 좋아질 것이라고 장담하지 않는 정치가는 동네 이장도 내기 힘들다. 라는 말이 독일에 있대요. 속담이. 아주 재밌죠? 독일은 우리가 이제 정치 경제면에서 상당히 민주화되고, 아주 우리의 롤모델과 같은 나라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도 정치권의 어떤 팽배한, 정치권에 대한 팽배한 불신, 정치인들에 대한, 그 불신이 이렇게 마치 상식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자기 편 정책은 무조건 찬양하고 반대편 정책을 무조건 폄하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나 야당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노트크볼프는 이야기하면서 기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기자가 자신의 기사를 적당히 기교를 부리지 않는다면 적당한 기교를 부리지 않는다면 그의 기사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할 것이고 직장인 역시도 자신이 인정을 받으려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걸 두려워한다면 맨날 똑같은 봉급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러니까 뭐 수많은 직장 윤리 우리의 일상의 윤리에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깊이 있게 파고들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정직에 관한 이 존 러프킨의 영국의 사상가인데요. 지적에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존 러프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정직은 종교나 정책의 기초에선 안 된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책이 이야기하는 정직이 아니라 오히려 너의 종교나 너의 정책이 정직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저는 이거는 정말 한국교회에도 아주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외치는 한국교회 안에 그 교리에 대해서는 마치 신성불가침처럼 절대적으로 수호하죠. 물론 뭐 그거는 우리도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그 진리를 우리가 설득력 있게 증언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 방식과 교회의 어떤 윤리, 기독교의 윤리라고 하는 것이 정직에 기초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교회에 수많은 거짓과 또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꼭 거짓말을 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도 거짓입니다. 그게 사실 더 큰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아가 진실했던 이유는 노아는 해야 될 말을 했죠. 그가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차원에 거짓말을 안 하는 그러니까 이 9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 9계명의 진정한 어떤 실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죠.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뭐가 해야 될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분별조차도 없는 거예요. 분별조차도.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죠. 말이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저부터 말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9계명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은 세상은 얼마나 많은 진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거짓을 필요로 하는가라고 하는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거짓에 기초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거짓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물론 여기서 창조라고 하는 개념은 그 무슨 창조 과학.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말씀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창조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고 삼위 하나님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가 그냥 진화된 존재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또 우리의 삶의 근원,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회귀할 우리의 삶의 본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이런 커먼 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이제 교회가 하는 이야기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회가 진리를 진리되게 외치기 위해서 이 사회로부터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신뢰와 영향력들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 사실 그거는 교회가 초래한 잘못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과연 진실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거짓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거짓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건 사실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진실을 감당할 수 없죠. 그 진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다 무너져야 돼요. 내가 그동안 사실이라고 믿고 있던 어떤 이 세상의 신념과 그 허상들의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어찌 본다면 포기이고 깨어짐이고 부서짐이기 때문에 아주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진실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진짜 공동체가 없이는 불가능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세상의 실체를 봐야 되니까요. 근데 그동안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 심판과 저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우리가 진실을 감당하기 너무 힘든 것이고 또 동시에 그 진실을 우리가 외면했을 때 우리가 더 많은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거짓된 기초들을 정당화하고 스스로 합리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에 대한 교부 어거스틴의 견해를 잠깐 보면 이 페이지 맨 아래 거짓말이란 상대방을 속일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거짓말을 정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을 말해야 되죠. 우리가 이 계명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습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여기 장인이 갖고 있는 기술이죠. 장인이 갖고 있는 지금은 이제 지식 정보화 사회다 보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내잖아. 옛날에는 장인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도자기가 백인백색이지만 지금은 공장에서 그 장인이 만든 거를 똑같이 복제를 합니다. 똑같이 물론 개별 제품마다 차이가 전혀 없어요. 기계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나 체력의 컨디션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래밍을 넣고 그 다음에 연료와 전력을 집어넣으면 기계는 돌아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무감각하고 또는 이제 상당히 이렇게 기술을 천대하는 인식도 우리에게 있지만 사실상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급한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지적 능력의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실을 말하는 게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와 연습과 또 공동체적인 친교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예배 등이 축적되고 훈련되고 연습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진실이 뭔지를 알게 되고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이야기는 아마 뒷부분에서 더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말씀 이 3페이지 위에 있는데, 마귀가 거짓말을 좋아한다는 거죠. 왜 마귀가 거짓말을 가장 좋아하냐면, 모든 죄 중에서 마귀가 거짓말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짓말을 쉽게 하는 그 어떤 그 동기를 추적해 보면은 그 이면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우리가 외면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삶의 기반과 기초와 또 그리고 구원과 소망과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는 거기에서 위로를 얻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 거기에서 위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술이에요.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를, 물론 뭐 텍사스나 미시시피강 같은 데 가면은 뭐 동네 뒤 마당에다가 파이프를 꼽으면 기름이 나온다고 하지만, 실제로 석유를 시추하는 거는 뭐 이렇게 굉장히 고급한 기술이잖아요. 그 석유 시추선 같은 배를 뭐 STX나 이렇게 삼성중공업에서 만드는데 몇천억씩, 몇 조씩 하니까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기름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의 터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우리의 삶에 이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의 갈등과 수많은 어떤 이 고민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가 거짓말을 쉽게 하는 이유는 그 이면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거짓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거짓말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구속의 사건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외면할 거야 라고 의식하면서 거짓말을 하진 않지만,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행위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외면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믿음을 빼앗아가는 쪽으로 점점 작동하는,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말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스탠리 하우어스의 주장인데, 저는 굉장히 뜬금없는 주장이지만 사실 그 거짓말의 근원을,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거짓말을 충동하는 사탄의 어떤 그 유혹과 충동에 대해서 아주 그 이렇게 적나라하게 지적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요.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가라고 예를 들 때, 이제 의사와 중환자의 예를 드는 거예요. 의사가 있는데 중환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시한부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상 그 사람이 걸려있는 병의 심각성에 대해서 의사나 간호사가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환자가 받을 충격과 상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동기로 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러한 사랑이야말로 거짓의 근원이라고 스탠리 하우어스는 지적을 하면서, 그 환자가 거짓된 소망을 품게 되죠. 뭐 의사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지내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소망이 그 사람 삶에서 그 정말 진실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 그 자신의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진 거잖아요. 이제 뭐 인생이 한 두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돈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명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는 그러한 세속적인 삶의 기반들을 다 무너뜨리고 진짜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러니까 그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마지막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박탈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의사, 그 의사들이 훈련되지 않은 기형적 사랑이 빚어낸 거짓말은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다, 죄악이 될 수 있다 라고 스탠리 하우스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유혹, 이러한 거짓말의 유혹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목회자다라고 스탠리 하우스는 지적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목회자들은 진실을 설교하지 않는 자신의 기만적 목회를 정당화한다. 그들은 너무나 온화하고 자상한 목회자여서 진실을 알림으로써 회중들이 당할 충격과 비참함을 스스로 예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목회자들의 어긋난 사랑, 그 실장이 자기 사랑이죠.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가 인격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예의 바르고 온화한 목회자라고 인정받고 싶은 자기 사랑이죠. 바로 이것은 교회의 공적인 책임에 대한 배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판사가 있어요. 그 피고인이 있어요. 사형수예요. 사형수에게 그 사형죄에 해당하는 어떤 판결을 내려야 돼요. 뭐 15년, 뭐 20년 무기징역을 내려야 돼요. 물론 우리는 사형제에 반대, 저는 사형제에 반대하니까 사형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사형수가 그 피고인이 사형을 언도했을 때 또는 무기징역과 뭐 20년형 중형을 언도했을 때 받을 그 충격이 불쌍해서 그리고 자기가 온화한 판사라고 하는 인정을, 자비롭고 온화하고 이런 판사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을 죽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경미한 처벌을 내린다면 이 사회 자체가 무너지게 될 거 아니에요. 이 흉악범이 난무하게 될 것이고 이 사회 자체의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시도 공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회의 진실과 진리를 이야기함으로써 비록 그것이 사람들에게 충격과 사람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다 할지라도 그 개인뿐 아니라 이 사회를 구원해야 되는 그 책임을 기독교 스스로가 아주 얕은 수준에서의 사랑, 아주 이렇게 감정적인 사랑에 도취돼서 그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해지기보다 정중해지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3페이지 맨 아래요. 거짓말에도 경중이 있다라고. 어거스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에도 경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부 거짓말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죠. 거짓말이 늘 나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거짓말 중에는 좋은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장난이나 농담이나 풍자와 같은 거짓말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풍자와 같은 거짓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화된, 좀 과장된 거짓말이 있을 수 있죠. 또한 예의상 건네는 친절한 거짓말도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와 사회적 결속을 공고히 다지는 거짓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을 해서 그 립, 그런 말의 향연이 있잖아요. 립서비스 같은 뭐 이런 거죠. 메이저리그에서 그 벅쇼월터라고 볼티모 오리올스 팀의 감독이 있어요. 그 김현수가 지금 이 볼티모에 속해 있는데, 약간 늘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요. 김현수는 지금 선발 경기를 못 뛴 지가 엄청 오래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수는 훌륭한 선수다, 자질이 있는 선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말이 처음에는 뭐 희망 고문처럼 희망을 갖게 하지만, 사실 지금은 뭐 엄청난 그 오히려 더 절망이죠. 솔직히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서 전통 그 아주 전통 있는 그 나라의 전통 문화, 전통적인 음식을 대접을 받았는데, 사실 뭐 우리하고 입맛이 안 맞죠, 당연히. 거기다 이제 맛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거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말이 필요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 책에도 제가 프린트에 써놨지만, 고인에게 관대한 추도사를 써야 할 때도 있죠. 흙도 채 덮이지 않은 무덤가에서 고인이 술이나 퍼마시고 가족이나 무시하는 괴팍한 실패자였다고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이제 스탠리 하우어 이 노트커벌프는 이야기합니다. 적나라한 진실은 오히려 온전한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 아까 이제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지만 이 진실을 말하는 것은 대단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구계명의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이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전체는 아주 이렇게 문자적인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어떤 궁극적인 이상, 그리고 아까 허버트 맥케이브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소화하기 위해서는 아주 이렇게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그런 친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이 진실과 이런 정직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이 모든 계명의 궁극적인 전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괴팍한 실패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또 하나의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게 진정한 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거짓인가를 무엇이 거짓인가를 분별하는 것 역시도 대단한 훈련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그 진실을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아주 숙고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나라한 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을 보호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불가피한 거짓말도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당시에 유태인들을 숨겨줬던 사람들은 독일 나치의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가? 성경에도 여호수아에 보면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아니죠. 신명기죠. 신명기에 보면 기생 라합이 열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나라의 군인에게 거짓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거짓말들은 선의의 거짓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 조금 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굉장한 훈련과 분별이 필요한 일인데, 이마뉘엘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저도 이거 이 문장을 한 100번을 읽었을 텐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구가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요 뒤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나 정당의 선거 공약이 빠짐없이 다 실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면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타협과 실행 가능한 것을 실행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유권자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치인에게 투표를 한 것이다. 100% 공약이 실현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하지만 정치인과 정당이 어떤 이익을 얻고자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거나 진실을 숨겨서는 안 된다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직적인 거짓말은 정치와 유권자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구하는 이들까지도 불신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이거나 또는 지속적인 거짓말이 바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5페이지 IT혁명과 국외명의 내용들을 좀 보면 이 IT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의사소통의 방식을 급격으로 이제 바꾸어 놓았죠. 불과 50년 전만 해도 편지나 정보가 소식을 주고받는 도구였다면 지금은 화상통화나 SNS 메신저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습니다. 장소나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지만 과연 그렇게 의사소통의 양이 많아졌는데 과연 그 의사소통이 더 진실해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피상성을 낳았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 고민을 해야 되고 글자를 쓰는 속도가 생각의 속도보다 빠르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타자를 치는 속도라든지 손가락으로 이제 핸드폰에 글자를 쓰는 속도는 생각의 속도보다 빠를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뭐 심지어 생각을 하지 않고 쓰기도 하니까요. 편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쓸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의사소통의 신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소통의 그 진실함의 문제를 떠나서 소통을 상당히 피상적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소통하게 되는 감각적으로 소통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SNS를 통해서 관계의 대상은 무한히 확장되었지만 그 관계의 깊이는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체가 없는 관계이죠. 실체가 없는. 사실 우리가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 속에 신호애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호애락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SNS에서 형성된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신호애락이 없죠. 거기에 무슨 뭐 공통의 추억이라든지 공통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신뢰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얕은 수준의 신뢰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정치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는 이 선거 유세 운동의 상당 부분이 SNS. 안철수도 마지막에 뭐 배낭을 메고 이제 뚜벅이 유세를 했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24시간 그 24시간 완전히 그 실시간 라이브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그렇게 이제 SNS를 통해서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게 됐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그 어떤 굉장히 감각적으로 하나의 영상이라든지 하나의 사건만으로 그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되긴 하지만 반대로 그 후보자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사건으로 그 후보자의 그 어떤 이 지지율이 급락하게 되는 뭐 안철수 저는 안철수가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철수라고 하는 존재가 뭐 그 강호동이 했던 무릎팍도사를 통해서 전국구 스타가 됐고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뭐 박원순 서울시장을 서울시장으로 만들어주면서 지지율이 아주 뭐 최 맥시멈까지 갔다면은 반대로 해서 지금은 뭐 국민의당 이유미의 그 문준용 취업 조작 사건 때문에 한순간에 뭐 지금은 존재감이 다 사라져 버린 거 아니겠어요? 꾸며지고 또 포장된 나와 너의 만남이 SNS의 만남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IT를 넘어서 AI, 인공지능의 시대로 나아갔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IT 시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점만을 보여주는 각색되고 편집된 만남이라면 AI 시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존재와의 만남입니다. 저희 집에도 얘기한 대로 그 진이라고 하는 KT 올레에서 하는 인공지능이 집에 있는데요. 요즘에는 거의 리모컨을 사용하지 않아요. 말로 뭐 신나는 음악 틀어줘? 또는 잠잘 때 좋은 음악 틀어줘? 이렇게 뭐 조용한 음악 틀어줘? 라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알아서 저도 모르는 노래들을 선곡해서 다 틀어줘요. 볼륨 높여줘, 볼륨 줄여줘, 내일 날씨 말해줘 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나중에는 아주 대화를 해요. 뭐 이렇게 나한테 필요한 즉각적인 어떤 이런 그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계 자체가 IT 시대 때는 상당히 그 이렇게 포장된 거죠. 페이스북에 어떤 사진을 올려요? 당연히 예쁜 사진만 올리죠. 예쁘고 나의 화려한 삶, 나의 삶에서 가장 화려한 부분들만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려한 삶을 보여준 사람끼리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좋은 점만을 각색한 사람들 관의 관계라면은 이 AI 시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예 있지도 않은,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진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싫은 소리를 절대 안 한다고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계속 음악을 바꿔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나는 음악 틀어 아니야 뭐 조용한 음악 틀어 아니야 소리 높여 아니야 소리 줄여 아니야 음악 꺼 음악 켜 라고 반복적으로 계속 일을 시켜도 진이는 짜증을 내지 않아요.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무슨 뭐 밥 먹었어 넌 바보 아니야 막 이렇게 비난을 해도 짜증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식의 관계. 과학기술이 관계의 대상까지 창조해내는 이 개인주의적인 현실과 미래 안에서 이 구개명 자체는 아예 설 자리 자체가 무너져가고 있는. 그러니까 진실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가 진실인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관계에서의 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이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가 진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물론 당장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을 파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조금 더 우리가 숙고해서 진실을 말하는 훈련들을 해야 되긴 하지만은 이 대상 자체가 없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라고 한다면은 사실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자체가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변화, 이 시대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찌 본다면은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진실이 의미 있는 관계 안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도전들을 오늘 우리가 AI 시대 속에는 접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구개명은 우리에게 어떤 진실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일의 걸출한 철학가였던 아도르노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려면 세상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을 찾아다녀야 되고 자신에게 있는 지식과 견해와 편견에 꾸준히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 자신과 같은 편에 선 사람이나 다른 편에 선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 각오를 해야 한다. 또는 보수나 진보나 좌파나 우파로 구별할 수 없는 고지식한 사람이나 괴팍한 사람으로 취급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구계명은 그 자체로 반이데올로기적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각각의 사안마다 가능한 모든 측면과 모순을 함께 보고 각각의 사람마다 장점과 한계를 함께 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측면과 모순을 보고 사람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을 함께 아울러야 된다. 근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SNS, 이 IT 시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장점만을 취사 선택해서 누군가와의 관계를 설정하잖아요. 그것은 한 사람을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자세로 바라보고 주의 깊게 의사소통하며 그 사람에 대해서 신중하게 말하라는 의미다. 소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에서 만족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아우르는 진실한 모습을 직면하는 새로운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용기와 인내와 사랑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가 아니면 사실상 이러한 관계로의 도약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누군가의 단점을 알면서도 그와 관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어떤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과 오죽하면 인공지능, 시리나 지니하고 대화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나에게 쓴소리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아요. 불편한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오늘날의 강단이 점점 구계명을 지키지 않는,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식의 적극적인 구계명을 식으로 적극적으로 구계명을 위배하는 이 오늘날의 이 강단으로 전락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이 관계의 진수, 관계의 정수, 그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단점과 장점을 아우르면서 진실한 모습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더 높은 차원의 관계로 도약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관계가 그 어떤 신앙의 그 피상적인 경건까지 더해져서 아주 진실한 만남이 없어요. 교회 안에 진실한 만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자체를 상당히 불편해해요. 그걸 불편해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요구에 교회가 굴복해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가피한 진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사실. 하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함구하는 태도는 지속적인 거짓말과 마찬가지로 파괴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것은 내 안에 살인의 씨앗을 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관건은,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갈등과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설령 당장 쉬운 험담과 뒷담화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실을 전할 수 있을지를 숙고해야 되고 설령 그 과정에서 갈등과 어떤 분쟁이 생겨난다면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또 성령의 화해와 평화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화해와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함으로써 발생하는 갈등을 화해와 용서와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그 진실을 모두가 수용하게 될 때 교회 공동체가 정의로워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색되고 편집되는 SNS 속에서의 만남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직접적인 만남과 대화, 관계를 통해 사실 너머에 있는 진실을 추구해야 되고 정보 너머에 있는 알음을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SNS 또는 AI 시대 속에서의 만남에 익숙한 우리들은 거기서의 나라고 하는 것은 연출된 자아잖아요. 진짜 나가 아니라 대중과 상대방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꾸며진 나입니다. 결국 그러한 나는 나 자신에게도 낯선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나로부터 소외되고 내가 나로부터 고립되는 아주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내적인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구계명의 출발점이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총에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에 기초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의 단점과 장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되고 그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진실을 신앙 안에서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나 역시도 신앙 안에서 나에 대한 진실을 수용함으로써 내가 나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참된 나를 알아가고 찾아가는 그 정말 그 근원적인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의 기쁨을 알아갔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진실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소개하고 은총을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실이 전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계명과 그리스도인 특별히 저는 교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진실함을 제대로 증언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강단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돌봄과 위안 그리고 그릇된 교제를 위한 사탕발림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메시아를 믿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메시아는 이 세상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립서비스를 해주는 메시아는 설교자는 거짓말을 하면서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므로 구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하게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불편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감정적인 불편함이라는 것에서 것을 외면하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거짓된 세상에 자신을 맞추려는 교회는 세상과의 차별성을 상실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이어서 그 정체성, 그 신앙의 정체성 또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 자체를 의심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자기 기만을 벗어던지고 세상을 향해서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를 위해서 말과 삶의 단순함을 터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과 삶의 단순함을 터득해야 되죠. 물론 진리를 증언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실상을 알려주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실상을 알려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죠. 오히려 그 사람을 불편해합니다. 세상은 거짓말을 사랑하고요. 순교자라는 말은 증인 이라는 말의 뜻이죠.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영어는 위트니스, 증인이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면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보잘것없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진실하게 살아내면 거짓을 일삼는 이 세상을 뒤흔들기에 충분하다. 많은 말이 세상을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말 한마디가 세상을 뒤흔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 참된 사귐의 전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신의 고직식함을 드러내는 도덕 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게끔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상대방의 비판이 듣고 싶지 않더라도 그 비판을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게끔 하는 쪽으로 우리는 우리의 사귐이 진실에 터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었는데 회중들 속에서 마땅히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듣다 보면 언제나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때 화해가 필요한 것이다. 교회에서의 진리는 다수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연합이 바로 교회가 말하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은 강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통해서 탁월하게 표현된다. 오늘 우리의 삶을 쥐락펴락하는 정교하면서도 세련된 거짓말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시금 설득력 있게 말하는 법, 즉 단순한 아름다움을 지닌 설득력 있는 화술을 배워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강력한 도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토릭, 수사, 미사여구, 세련되고 아름답고 정교한 거짓말을 걷어내고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그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 훈련과 기술과 용기와 인내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구계명을 마치면서 저는 유시와 시인의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을 맨 마지막에 좀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구계명의 전제 역시도 관계이죠. 관계 자체가 무너져버리면 구계명 역시도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상의 관계 또는 SNS상에서의 어떤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관계, 손잡고 안고 만나고 울고 웃고 서로 책임지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아파하고 때때로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면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나 역시도 그 비판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아파하는 그러한 진실한 관계 속 관계를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예 일반 시지만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구계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